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, 주체의 사회주의 업주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를 보내신 소식을 8일과 9일 러시아의 따스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,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